남조선 CBS 방송에 의하면 22일 개성공업지구 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에서 회의를 가지고 개성공업지구 가동 중단에 따르는 적극적인 피해 보상 등을 당국에 요구하는 투쟁을 벌려나갈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.